위대한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존족지 답사회를 개척하신 62살 맞음이요.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존족지 답사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 모임이 9일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답사 행군 대원들은 백두산 1호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